어떤 밤에 잠을 설쳤는지 잠이 깬 밝은 아침 어둠이 가득한 너 뭐 그리 불안한지 나를 꽉 안고서 사랑을 달라네 너는 내 모든 걸 부수고 망쳐놓아